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와 한라는 내 저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텅 잃은 우리 민족끼리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가리키신 것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텅일 6.15. 이상으로 노래 미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